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께서 제일동포 자녀들에게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예순돌세 즈음하여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본수님께 제일본 조선인 교직원 동맹 조항상임위원회, 제일본 조선인 교육회 조항상임리사회, 제일본 조선인 과학기술협회 조항상임리사회, 제일본 조선인 의학협회 조항상임리사회, 제일본 조선 유학생 동맹 조항상임위원회, 하구소방 그리고 청년회 각 지방 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1조선학교들에서 감사 편지들을 드렸습니다. 감사 편지들은 청년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60년 전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한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 안던 감격과 해마다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오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위대한 대본수님들과 꼭 같으신 경야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차넘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로운 손길 그대로 민족 교육의 강화 발전을 위해 대같은 은총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민족 교육 사업을 청년의 중심 과업으로 변함없이 틀어지고 나갈 것이라고 감사 편지들은 강조했습니다. 감사 편지들은 청년과 제일동포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제1청소년 학생들의 희망찬 앞날을 위하여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